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6일 당중앙위원회 총사에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기소 위엔푸쫑 동지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훈 동지께서 위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푸쫑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 인사와 구두 진서를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인 최태복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위엔푸쫑 동지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김종훈 동지께서 따뜻한 인사와 구두 진서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동지적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위엔푸쫑 동지는 존경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그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허지명 주석과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위엔남과 조선 사이의 친선관계는 여러 세대의 두 나라 지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계속 좋게 발전되어 왔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당과 정부와 이민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위엔남 당과 정부와 이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엔남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리,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부부장, 관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